아무런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다고 말이야 한다마는 그렇게 쉬운가요? 마음속에 쌓여있는 수많은 사연들이 별처럼 솟아나면 그 마음 돌아오겠지. 아, 옛날처럼 돌아오겠지. 별처럼 솟아나면 그 마음 좋아하겠지. 아, 옛날처럼 좋아지겠지요.